이거 원하는 대로 이별해줄게. Goodbye my love. 이거 바라는 대로 안녕. Notice for you. 숨겨보내줄게. 내 맘 슬픔에 아파와도 아무런 척 해줄게. 네가 되돌아갈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 이제 너만 네 맘 정리하면 bye bye 그만이지. 사랑하기 위한 시간 낭비 없지. Baby take it easy. Find somebody. No baby not me. Anybody but me. Just leave me alone. 우리 일상으로 바삐 돌아가 어차피 우리 이제 bye bye. Yo baby bye bye. 잊어 몰랐어 미안해. 널 원해서 난 네가 바빠서 싫지 않는 나야. 나 보내고 다른 여자 아는 나야. 너나 나나 즐길 줄 아는 나야. 영원히 끙끙 아는 나야.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란걸. 너와 나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걸. 네가 원한 네가 말한 센스 없는 사람. 내가 원한 내가 말한 센스 있는 사람. 쉽게 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를 그리워할 줄 몰랐어. 구차한 변명 따윈 I don't want you anymore. 생각조차 또 상상조차 oh stop.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나를 놔줘. I don't like you just leave me alone. 그 숨소리 지겨 이제 신경 꺼줘. Please stop 매달려도 소용없어. 이제 새로운 사랑 찾고 싶어. I ain't gonna have nobody.